마틴 다가바가리 같았어. 라하치 라이락 시시 라바스 박사픽 땅들림 몰락한 마키 기타 군디앙 카니랑 마가마타 나나카타타코 라누나군 코롤 옐로 마타다 콧라 가힛 나망아 물토 나누나 공고로